달고 달이 가고 구슬음 좀 들고 만나고 헤어지고 언제나 결함이 없나 보고 파스타 찾아오고 또다시 떠나고 그리워 생각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네 꽃잎이 한 잎 두 잎 피어온 후 봄이 오면 꽃잎에 내 사연을 새겨